시사 김윤수 감독, 모트라인 노사장, 김 PD가 함께하는 더 리뷰어 기획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나 이런데 처음 와봐가지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 이렇게 카메라 없이 마이크만 있는데 처음 와봐요. 저는 항상 카메라에 익숙하기 네. 때문에 마이크 이거 상당히 크네 마이크가. 네. 감독님은 익숙하시죠? 이런 네. 장소가요? 네. 예전에 뭐 라디오도 했고 해서 네. 아 라디오 하셨었어요? 잠깐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독님 이제 곧 이 개막전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 시즌 그 CJ 슈퍼레이스 관심이 되게 많은데 바뀐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명칭도 좀 바뀐 것 같고 팀에 대한 변동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막전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많이 바뀌었죠. 이제 슈퍼레이스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됐고요. 되게 용인 고무적인 일이죠. 예, 네, 용인 에버랜드 와. 스피드웨이가 네. 문을 닫은 이후로 8년 만에 이제 처음 또 오픈을 해요. 그래서 네. 4월 24일 날 개막전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시작을 해요. 네. 뭐 사람들이 지금 다 기분이 들떠 있는 상태고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변화는 규정이 또 많이 바뀌었죠. 네. 이제 바디 카울이 그 캐딜락 ATS 버전으로 바뀌어요. 네. 네, GT 클래스급으로 이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션이 이제 시퀀셜 미션으로 이제 다 바뀌어요. 네. 그게 이제 규정상은 좀 큰 일이고 그다음에 예선을 F1 방식이랑 똑같이 해요. Q1, Q2, Q3 해서 다섯 대씩 잘라내는 걸로 총 예선을 세 번 하는 걸로 됐고 나머지 뭐 중국 두 번, 일본 경기 한 번 이렇게 가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저희 CJ 팀은 세 개 팀으로 나눠져요. 원래 한 개 팀이었었죠. 네, CJ 네. 레이싱 팀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제 CJ 코리아 익스프레스 팀 네, 네. 어렵네요. 배달이에요? 대한통운이 이제 아~ 대한통운에서 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대한통운이라 하지 않고 코리아 익스프레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 팀은 이제 제가 있는 팀 한 팀 있고 이제 또 영 드라이버들 한 팀. 지금 그럼 코리아 익스프레스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황진우 선수랑 네. 김동훈 선수죠. 제가 그 팀에서 나와서 이제 따로 하게 됐고. 네. 그러면 같은 CJ 팀이라도 그 황진우 선수하고는 이제 라이벌 구도가 되는 건가요, 감독님? 같은 팀에서도 원래는 드라이버들은 다 라이벌이고요. 팀 갈라졌으니까 이제 네. 원면이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라이벌이죠. 네. 저희가 그러면 그 개막전을 가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오시면 돼요. 아, 뭐 이렇게 뭐 별도로 뭐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건 신청할 없죠? 거는요. 패독에 들어오려면 아마 티켓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나 뭐 이런 SNS 통해서 방법은 뭐 금방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뭐 첫 경기고 개막전에는 좀 쉽게 관중들한테 좀 오픈할 것 같은 예감도 드네요. 제가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그때쯤에서 또 저희 노사장님께서도 스케줄이 큰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해외 일정이 돼 있죠. 여기 감독님이 이제 국내를 싹쓸이 하면 나는 이제 외국 싹쓸이. 네. 어디 독일, 스위스, 이태리 관통 그 대장전 프로젝트하고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추운 데다가 뭐 무거운 차로 니르에 들어가서 참패, 의문의 참패를 당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동 매뉴얼 트랜스미션에 RS5에 컵투 타이어를 끼고 이제 그 시기를 다 작살내려고요. 니르에 가가지고 재밌는 거 하시네요. 니르에 가서 작살내고 그 다음에 스위스 네. 가서 그런 데 갈 때 좀 같이 가요. 저희가 연령 제한이 있었고 어머. 감독님이 대박 아니 그쪽 영한 드라이버하고 이렇게 갈라졌듯이 저희도 좀 나이 제가 턱걸이에요. 낙체가지 모가지예요. 제가 별로 저도 내년 되면 은퇴해요. 별로 안 좋은 모임이네요. 네, 이쪽이 좀 그래요. 바닥이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내년 되면 은퇴입니다. 어머 어떡하나. 예 그냥 아 진짜 근데 진심으로 그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농담이신 거죠. 그렇죠. 아, 네. 왜냐면 요즘 영해야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감독님 눈도 침침할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할 거 다 해요. 아무튼 그래서 가고 이제 마지막에 이태리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궁금했던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공장 및 박물관에 가고 네. 이태리 트랙도 들어가서 페라리 갖고 한번 족쳐보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가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유저들한테 유럽의 문화 네. 슈퍼카하고 유럽차 하면 독일, 이태리잖아요. 네.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그 문화를 좀 중점적으로 캐고 올라고 네, 나가는 네. 겁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네. 첫 번째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에 대한 픽스가 오늘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월 초에 원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고 일정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장님께서도 이제 4월 말에 스케줄이 조금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준비 기간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에 가는데 지금같이 이런 영상들은 계속 저희가 뭐 라디오 녹음도 하고요. 그 외에 바이럴 영상들도 좀 제작을 하고 서류들이 좀 들어오면 서류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프라인 예선을 5월 초에 하는 부분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초도 감독님 그 외국 나가는 일정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5월 4일부터 5월 9일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금토 일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떠세요? 저 노사장님. 저는 5월 달 일정은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네. 저는 PD님을 따라서 4월 10하고 15일까지는 제 일정을 다 끝내놓고 15일부터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거는 뭐 맞춰서 가면 되죠. 5월 13, 14, 15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1차 예선을 잡고요. 또 스케줄이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불러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들 너무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3일 연속으로 하는 부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다 맞추는 날은 일단은 지금은 13, 14, 15일로 잡겠습니다. 네, 그 4월 29, 30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4월 29, 31일 날은 저희 그 서류 심사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저 감독님 좀 스케줄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언제요? 4월 29, 30 5월 1일 날은 서류, 네, 서류 겸 이제 면접. 네. 이고요. 저는 4월 15일부터는 전격 투입이 가능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4월 24일 날 저희 용인 혹시 같이 가실 의향 있으세요? 용인이요? 네. 4월 며칠이요? 4월 24일. 24일이면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날 아닌가? 어, 그러니까 쉬러 가자는 네. 거죠. 용인에 그러면. 가자고요? 네, 용인에 쉬러 가시자고요. 가면 좋죠. 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돈. 네. 협찬입니다. 네, 협찬이 필요합니다. 협찬에 대한 부분인데 네. 어, 지금 이제 녹음을 하는 오늘까지도 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제가 한 70만 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면 뭐 스튜디오 빌리는 거는 뭐. 어, 스튜디오는 좀 안 되고요. 저희 그제 회식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먹어야 이라니까. 먹어야 이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저희 곧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보도자료나 뭐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계속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1차 예선을 해서 200명의 이제 오프라인 예선을 통한 20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생기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20명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네. 200명을 20명으로 가는 과정을 좀 두려고 하는데 심사를 해서 200명을 20명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장 좀 많이 있으세요? 일단 뭐 이쁜 사람은 일단 예선 통과. 이쁘면 일단 통과. 네. 이쁘면? 네, 여자들은 일단 대부분 어드밴티지. 남자가 되게 하는. 이뻐. 그러면. 아 싫죠. 그런 건 별로죠. 남자는. 다 여자만 일단, 뽑겠다는 거네. 저는 일단 여자 참가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왜냐면 여자 운전자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럼 운전자를 것도. 뽑는 게 아니라 리뷰어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리뷰어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떤 어 운전 이런 문화에 있어서 여성 차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 편애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네. 플러스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차 네.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있는데 리뷰어는 제가 봤을 때 영혼까지 순수해야 진짜 좋은 리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는 게 이 사람이 정말로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가식적인 사람은 바로 제가 속아낸다는. 저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감독님이 보는 그 전문가적인 레이스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소울을 집중적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음을 잡았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참여를 한 거라 뭐 리뷰어라면 뭐 노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컨셉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버스를 뭐 차에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화에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 퍼포먼스에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저는 그냥 독특한 사람들 위주로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뭔가 개성 있고 좀 매력적이고 좀 시대에 뭐 따라갈 수 있는 핫한 뭐 그런 쪽만 좀 주의 깊게 볼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응모자가 200명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200명이 본선이에요? 이미 저한테 아직 공모도 안 했는데요.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략 100명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좀 반응이 좋네요. 관심도 그래도 높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장님 그 저 리뷰계 뭐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노사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도 대통령이란 말 좀 그냥 레전드라고 해주시면 아 레전드 좋다. 레전드. 여기 또 감독계의 레이서계의 레전드 황진우 선수 현직계의 레전드. 네. 우리는 다 레전드. 우리는 네, 네. 클래스는 영원하다. 레전드.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런 리뷰 문화를 PD님, 감독님, 황진우 선수 등등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리뷰계 한 획을 긋지 않을까. 네.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그런데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의 꿈에 대한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을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급진적으로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차의 판매량, 그 다음에 뭐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항상 우리나라 자동차 매니안들이 목말라하고 아쉬워했던 다른 나라나 좀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자동차 역사로 약간 좀 앞서 있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선진국이라는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보자라고 하면 많이 아쉬움이 컸죠. 근데 지금 뭐 각 수입사들 뭐 딜러십 뭐 이런 것들 움직임을 보면 이제 뭐 내가 봤을 때 뭐 대등소이하게 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자동차 매니아들이 더 이상 외국을 보며 부려워해야 될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제작이 적시적절하게 잘 됐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다. 네. 그런 거죠. 네. 오늘은 대부분 뭘 정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목을 정해야죠. 이 프로그램의 제목. 네. 제목. 맞아. 제목. 네. 지금 제목 정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가칭 더 리뷰어라는 그 제목을 정해놨는데 네. 감독님 뭐 저 추천해 주시고 싶은 프로그램 저는 있는데. 원래 이게 이름이 더 리뷰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가칭인지 뭔지 모르겠고 네. 뭐 더 리뷰어는 나쁘지 않다. 아 이게 더 리뷰어구나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약간 유치하게 나는 리뷰어다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왠지 되게 유치한데 그래서 오히려 또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더 리뷰어는 좀 세련된 이름 같고 나는 리뷰어다는 되게 유치한데 왠지 모르게 딱 감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작가분이나 뭐 진행자분들이 정하시면 되죠. 저희 제가 이 최근에 업체들을 좀 다니는데요. 네. 대부분 제가 이걸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업체 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네.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항상 더 리뷰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다들 나는 리뷰어다 하신다면서요. 제가 좀 떠들고 다녔습니다. 네. 나는 리뷰어다. 제목은 일단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네. 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 기획회의를 하는 이 프로그램은 더 리뷰어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등을 하면 일단 저는 차를 주고 싶어요. 2등도 차를 주고 싶고요. 네. 근데 1등이 되면 어떤 차를 줄지에 대해서 어떤 차를 주고 싶은지 일단은 정해진 건 없지만 네. 특히 노 사장님 어떤 차를 주고 싶은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1등 하는 뭐 사람한테 뭐 주고 싶으세요? 뭐 아무래도 예전에 뭐 딜러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고객의 그 요구 사항을 좀 약간은 좀 아는 편이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벤트성으로 어떤 홍보의 목적을 준다라고 하면 스포츠카나 뭐 이런 고가의 차량을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현실성이 있고 누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운용할 수 있는 차를 줘야 돼요. 이게 네, 짐이 네.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어야 돼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1등은 3시리즈나 5시리즈나 E클래스나 아우디 A6 A4 같은 이런 차를 줬으면 좋겠고 또 내국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2등은 뭐 소나타나 SM6나 말리부나 이런 류의 차를 줬으면 좋겠고 네. 3등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줬으면 너는 네. 실력으로 안 되니까 편집빨이라도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노트북 정도를 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준 차를 가지고 다시 또 리뷰를 작성 제작할 수 있게끔 또 네.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주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금 더 여쭤볼게요. 찍어 주시죠. 1등 뭐 어려우세요? 아, 1등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많이 팔리는 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찬 문제까지 또 생각을 해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이라는 거는 네. 다 돈하고 자본하고 연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스리지를 주고 싶은데 이런 마케팅 쪽에서는 또 아우디가 또 좀 적극적이에요. 제가 느낌엔 그래요. 저는 네, 뭐 받지는 네.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A6도 나쁘지 않다. A5도 괜찮다. 그리고 네. 또 이런 거는 제조사에서 안 팔리는 차를 우리가 땡겨와야 네. 제조사에도 쉽게 내준단 말이에요. A5 같은 건 잘 안 팔리니까 네. 땡겨와. 근데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안 팔리는 차 우리가 재고 처분해주고 네. 또 젊은 친구들 갖고 싶어하고 네. A5 같은 거 1등으로 딱 주면 6, 7천만 원짜리 차니까 네.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감독님의 뜻을 아, 좀 감독님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차를 주고 싶은지. 그래도 우리나라 탑 레이서신데 어떻게 보면 차 주는 거 아니에요? 3000 GT 막 이런 거 감독님 추천하는 차가 아니, 정말 궁금합니다.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건데 저도 노 네. 사장님이랑 비슷해요. 생각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차를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네, 뭐 네. 부가티를 줘도 정말 그거는 짐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 불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볼때 이 사람 수준에 그건 불가능하죠. 제작을 완전 까고 가시는 그 정도면 우리 더 리뷰 한 영상 100개 만들 거예요. 그 돈이면 그 차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정말 주느냐 아 정말 줄 겁니다. 방송이 준다 그러고 그거는,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줍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편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의 그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면 현장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딱 선수들도 상금이 뭐 천만 원에 내려면 1등하면 트로피랑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현찰로. 아니 근데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차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차는 레카를 주면 되지. 그렇죠. 보여는 주자는 거죠. 아니 레카차로 갖고 가라 그러는 거죠. 몰고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니까. 또 그 사고 나면 또 그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네.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하는 차로 뭐 뭐가 네. 걸려도 사실은 이 리뷰하는데 그 차 따먹으러 오진 않잖아요. 사실은. 아 저속하게 따먹는다는 거죠. 그럼 차 따먹기 이런 거 아니에요? 땅 따먹기. 아, 감독님이 그럼 옛날에 애기할 때 땅 따먹기를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이쁜 말일까요? 토지정벌. 어머. 오. 괜찮다. 네. 토지정벌. 그럼 토지정벌 하면 왠지 게임 안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원래 유식하니까. 저는 뉴올리언즈 유.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는 극단적인 면을 보신 거예요. 그것만 보게 돼요. 네, 그냥. 그것만 본 거예요. 저는 내면의 각인이 그런 걸로만 되게. 저는 내연남이에요. 내면의 연기를 포착하는 남자. 내면의 연기가 있어요. 내연남. 그래서 별명이 내연남이에요. 내면의 연기가 있어요. 감독님이 보시는 건 극히 일부분을 보니까 빙산의 일각을 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방송하면서 네. 한 번 더 볼게요. 그 빙산의 나머지 부분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깊은 맛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네. 네. 저도 참가할 수가 있나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아, 예. 없다. 그런데 하면 내가 따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심사원들로 되겠지.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명 뽑고서 심사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4명이 어느 정도 몇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합격을 해야지 올라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은 좀 극단적으로 3명이 반대해도 단 한 명의 심사위원이 찬성을 좀 하면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자격을 갖춘 4명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단 한 명한테라도 그 선택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본선에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느 정도 심사위원분들이 각자 뽑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명수를 할당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노사장님 그 심사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뭐 어차피 제작진의 의도를 뭐 이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왈가불가하는 건 전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공이 많으면 또 배가 네. 또 섬나라로 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자면 적어도 두 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명까지면은 너무 이게 물론 리뷰어라는 게 쉽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평론가나 비판가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평론을 해주고 이건데 네 명이니까. 두 명만 해도 어차피 반반으로 해서 안 돼야 되는데 한 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그건 제 의견입니다. 네. 두 명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찬성을 해야지. 콜사인을 줘야 네. 합격하는 걸로. 한 명은 대부분 다 하지 않을까요? 모든 그 진행자들이 한 명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뽑을 수 있는 사람이 할당을 좀 주려고 합니다. 할당을 준다? 저희가 20명이면 네. 제 계획은 그 노사장님께서는 심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8명을 뽑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두 분의 심사위원 분들은 4명을 뽑고요. 저희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4명 정도를 뽑는 이런 네 그러면 20명이 되는데 처음에 8명을 딱 타이트하게 뽑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배수 정도로는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6명 정도를 뽑고 최종적으로 나는 이 16명 중에서 8명 누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네. 리뷰어가 앞에 나와서 했는데 나도 뽑았는데 감독님도 뽑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얘기였는데 벌써 내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는 20명 뽑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20명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각자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 뭐 PD가 나왔다고 치면 이 PD를 노사장님도 선택을 했고 감독님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명 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할당은 각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 네. 그 본인, 선택. 네. 본인이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한 선택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심사위원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우선권이든 그 배분해주든 이거 말도 안 되나? 그거 좋은데요? 어떠세요? 합파적인 거 되게 좋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형 그렇게 하자. 아니 바쁘잖아. 너무 편파적이야. 아니 레이스에 집중하셔야 이래서 되잖아. 이래서 사람이 감투를 주면 안 돼. 감투를 주면 안 돼. 이런 때 이럴 때 권력을 한번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권력 책임만 있는 거지 권력을 없어. 여기 형님은 바쁘시니까 네. 그렇게 네. 하는 걸로 다음 한 건. 아 결정 된 네. 겁니까? 바쁘셔서 그렇게 하겠대요. 네. 되게 바쁘세요 레이스 하느라.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본인이 국정 일만 가져가세요. 가져간다 아니면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노 사장님하고 예를 들어 뭐 누구 또 한 명 누구지 황진우 말고 누구 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뭐, 그 나중에 네, 물러가 그렇죠 어느 분 계시면 그 1번 2번 그 두 분이 이제 똑같은 사람을 한다 그랬어 이런 경우가 생기고 막 여기도 한다 그랬어 네. 만일에 다 그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위원장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PD님이 그때마다 미션을 주는 거죠 이번에는 멘티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아이고 위원장님 맘대로 하세요. 그럼 내 맘대로 가는 거. 그거는 이제 그때 내가 PD님의 네. 그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때 내가 또 그 권한을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흘러야 되는데 감독님한테 술 한 잔 사주면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네. 한 잔 사주고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거 줄게요. 그럼 감독님도 이렇게 딱 다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뭐예요. 그럼 돼요. 그러면 그 PD님의 어떤 그 그렇죠. PD님의 그때 미션에 그 권한으로 네. 미션으로 네. 넘어가는 걸로 네. 저도 안을 좀 내겠습니다. 네. 노사장님이 끼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노사장님께서 그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아 내가 안 꼈을 때. 네. 근데 노사장님이 만약에 꼈을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선택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네. 그렇죠. 왜냐면 네. 제가 좀 공정하게 네. 보고 저는 리뷰의 종사자니까 네. 이 사람의 개성과 세 분의 특징은 제가 아니까 네, 네. 이렇게 궁합이 잘 맞겠다. 그렇지, 네, 제게 주고 제가 깨어 있으면 들어갔을 때는 이제 네. 리뷰어가 선택을 하는 네. 거. 좋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좋네요. 근데 이분들 제가 할당을 준다라는 의미는요. 뽑고 나서 나름대로 교육도 좀 책임 좀 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사장님 그 영업 비밀이 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저는 비밀 없어요. 비밀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그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제자 같은 그 분들을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신중하게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리뷰어 오디션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이름과 본인 소유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와 종류, 주소와 나이, 성별, 연락처, 지원 동기를 작성한 다음 cpeoplemedi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저희 요즘에 그 영상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혹시 뭐 재밌는 뒷얘기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많죠. 저, 뭐 에피소드 있으면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제조사랑 그 제가 리뷰했던 대상 차량의 오너 네. 동호회 이런 쪽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객체에 대한 모욕과 뭐 판매 저하에 따른 명예훼손 등등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고 어떤 법규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리뷰 영상 제작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되게 자유분방하게 그냥 뜻대로 영상을 제작해도 되는데 네. 이제는 사람들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집중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니까 네. 예전에 그냥 막 던져도 상관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던지면 뭐 제조사나 딜러십의 판매량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동호회가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막 이러니까 네. 엄청나게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냥 대충 찍어요. 네, 별로 저는 그런 거 이제 신경은 쓰는데 반영은 안 해준다. 반영은 안 해주고. 근데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캐모 브랜드에서 리뷰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대리점들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캐모가 뭐예요? 캐딜락. 아, 네. 왜 단어를 그렇게 막 잘라서 해야 돼? 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냥 해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혹시 알아 또 이거 선전해줬다고 뭐 협찬 들어올지? 대놓고 네. 그냥 캐딜락. 아니, 캐딜락가 아니 쉐보레가 들어오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캐딜락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쉐보레를 뭐, 원합니다. 주태고 그랬대요? 아, 캐딜락 쪽에서는 대리점에서 뭐 판매량 뭐 판매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문의만 한 거죠. 문의 전화가 와야지 일단 판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막 좋으셔가지고 그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브랜드랑은 상관이 없고요. 네. 저는 차를 보면 제가 브랜드를 생각하는 거 딱 하나예요. 역사. 역사와 얘네의 시초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만 보고 저는 사실 제조사, 판매, 네. 그다음에 오너, 동호회 이런 거는 아예 배려를 안 합니다. 그냥 딱 차만 보고 가는 겁니다. 차 네. 몰아보고 제가 항상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거기서 동급차 대비 가격 대비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믹스해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가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조회수가 많다 보니까 뭐 말할 수 없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되게 많고요. 다니면서 연예인도 아닌데 뭐 연예인 취급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이 차와 자료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트라인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피디님하고도 그렇게 가겠지만 좀 공공의 소비자의 권익. 저는 항상 소비자가 우선이 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어떤 정부와 기업 간의 어떤 유착 관계에 의해서 소비자가 누려야 될 혜택과 서비스 같은 것들이 묵살되고 너무나 빈약하게 퍼센트가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네. 이런 영상과 피디님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감독님. 그래도 이제 개막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이제 가관 말씀도 좀 듣고 싶고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 자동차 경기라는 거는 TV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네.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느껴야 되는데 TV로 보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네. 경기장을 찾기가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경기장이 없었어요. 에버랜드 정문을 네, 네. 닫는 바람에. 그래서 가까운 데를 해봐야 인제고 아니면 저기 영암까지 가야 되고 좀 힘들었는데 이게 뭐 에버랜드 오픈 개막전을 에버랜드에서 하니까 현장에 좀 와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8번 경기 중에 단 한 번도 우승자가 같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치열해져 있고 좀 막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 예선 방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좀 직접 오셔서 그냥 같이 그냥 즐기면서 즐기는 문화 어차피 자동차라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자동차 경기를 통해서 자동차가 뭐 기술력이 좋아진다. 저는 그건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재밌는 스포츠가 그러니까 자동차 경기가 대한민국에도 하나의 스포츠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해서 그냥 와서 그냥 그렇게 차를 레이스를 하는 거 보고 그냥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그냥 재밌게 즐기다가 가는 그런 레이스를 만들려고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팬들 오시면 더 재밌는 시간과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들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노사장님은 드림카가 라페라리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죠. 확정된 사실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 감독님 드림카 좀 알고 싶어요. 저는요. 네. 그 차를 레이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거나 저는 노사장님처럼 뭐 자동차의 뭐 역사 그다음 나오는 종류 뭐 페라리면 종류별로 많잖아요. 뭔가 바뀌고 엔진이 뭐가 바뀌고 네. 그런 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운전을 네. 좋아했지 네. 자동차가 이게 뭐가 바뀌어서 하면 관심은 가지지만 깊게 파진 않거든요. 아, 근데 제가 막 몰아본 차들 중에 저는 좀 현실적인 거를 좋아해서 네. 지금은 네. 스포츠카라고 하면 저는 그냥 포르쉐가 그냥 포르쉐라는 게 제일 좋아요. 협찬 네. 받았네.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정말 살라고 가보다 DC도 안 해준다고 했어요. 협찬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네. 제가 제 돈으로 그냥 벌어서 이제 와이프 도움 없이 제 돈으로 그냥 용돈 모아서 포르쉐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냥. 네. 근데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데일리카는 그냥 S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받았네. 받았어. 저는 편한 차가 좋아요. 편한 차. 조용하고 편한 차. 나중에 캐봐야지 또. 포르쉐 추천 어떤 게 어울릴 것 같아요? 대표님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감독님하고 어울리는 포르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한 건 싫어하실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GTS나 아니면 아, 네. 급이 딱 맞죠. 감독님 내가 봤을 때 왠지 과급은 안 좋아하지. 근데 요새는 뭐 다 바뀌어가지고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데 네. 감독님하고는 GTS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GTS. 네. GTS로. GTS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라페라리 말고 드림카 한번 다른 차 네.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네. 첫 공개일 것 같아요. 항상 라페라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있으시면 라페라리 외에 저의 드림카? 네. 라페라리 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 중에 제 드림카는 페라리 F12. 아, 페라리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페라리를. 사람들은 저보고 BMW를 뭐. 네, 저도 그렇게. 네. 절대 안 그렇고요. 저는 BMW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3 시리즈를 좋아하는 거죠. 5나 7 시리즈나 이런 거는 X5 같은 거 아주 혐오하는 수준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3 시리즈라는 걸 좋아하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차 중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F12. F12는 데일리로도 쓸 수 있고 네. 어느 상황에서나 전투적인 요소도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벤트에 어떤 뭔가가 좀 협찬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리뷰어 더 리뷰어라는 프로를 제작하면서 F12를 한번 족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일반적으로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 사람들한테 좀 이미 근데 너무 고급 차들을 타시고 계시잖아요. 감독님도 뭐 고급차 타시고 계시고 노사장님은 차가 의미가 없으시죠? 매주 그쵸. 수십 대를 타시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감독님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좀 현실성 있게 간다라고 하면 박스터가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뚜껑도 열리고 뭐 연료 소비율도 좋고 네. 그다음에 배기량 대비 세금도 만만하고 그렇게 보면 저는 박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터. 더 리뷰어 오디션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이름과 본인 소유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와 종류, 주소와 나이, 성별, 연락처, 지원 동기를 작성한 다음 cpeoplemedi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0명을 딱 이제 뽑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사장님에 대한 노하우, 감독님에 대한 노하우, 다른 심사위원들의 노하우가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직접 영상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차도 그때는 직접 타고요. 제 밥줄 끊어지나요? 저 플러스 감독님 플러스 형 선수 플러스 되면 슈퍼맨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지금 기획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이제 모트라인지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저 역사 유물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게 목적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도 이제 노 사장님 영상 같이 하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잘은 몰랐죠. 네. 모트라인 노 사장 이게 이제 보배드림을 통해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끔은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뵈는 건 처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많아서 다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네. 근데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아, 이 양반 또라이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방송이 아니라 이런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MCN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게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이든 타이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제재를 받게 되고 누군가 관심을 받게 되고 하는 건데 저는 노 사장님이 되게 많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라고 느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대본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잘 안 됐고 그냥 풀로 가는 것도 많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느끼거나 정말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연속적으로 입에서 막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엄청 잘 탄다거나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동차 역사도 되게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누군가 흉내 낸다 그래서 누가 빨리 한 번에 그 사람을 탁 뛰어넘기는 그럼 그때 동안 뭐 노사님 놀고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왜 이러지 오늘? 왜냐하면 놀고 싶어갖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나 70만 원 있다고 뭐 작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느낀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네. 내가 그냥 그렇게 본 모습만 네. 뭐 이 양반이 뭐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좀 뭐 이슈가 되는 분이니까. 근데 그런 건 좋아해요. 저는 자동차 회사들이 팔기 위한 차가 아니라 정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전한 차,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차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방송에서는 일일이 꼬집지 못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집어내주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들도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해요. 그걸 뭐 받아들여서 한 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욕을 하던 뭐 하던 근데 이제는 제재를 더 많이 받겠지만 네. 이제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재밌게 보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거니까 그만큼 더 책임감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재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끝까지 가니까요. 사식 넣어줘 형님 하지 마세요. 무슨 뭐 리뷰한다고 빵에 집어넣고 그러겠어요. 그럴 뭐 신용불량자나 되겠지 뭐. 지 뭐 고소해서 내 돈 삥 뜯어가서 소고기나 사 먹었지 뭐. 대표님 그래서 지금 감독님 말씀 듣다가 제가 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네. 차를 가져와서 리뷰를 며칠 동안 막 타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차 다 알고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따로 공부하시는 건 아니시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죠. 아,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차 쪽에 일을 하면서 이 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가 전체 관건이고 네네. 근데 새로 나온 차들은 안 타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새로 나온 차들도 모든 차가 그래요. 뿅 하고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바뀌고 뭐가 업그레이드 되고 뭐가 좋아지고 그거를 먼저 뽑아내고 몰아보고 데이터베이스 조사하고 해외 리뷰어 국내 리뷰어들 했던 거 다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다시 네.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리뷰한 거 다 또 연필로 다 적어요. 항상 모든 차들을 리뷰를 하면 A4 용지로 약 10장가량의 그 원고가 나옵니다. 네네네. 그걸 보고 다시 또 타고 이제 총평 들어가기 전에는 썼던 것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네네. 보통 리뷰 하나 하면은 녹음 기능을 3분 5분짜리 녹음을 한 3, 4개 이상을 해요. 내가 타면서 아, 또 그걸 집에서 밤에 들어보고 다시 또 쓰고 엑기스를 뽑아서 총평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3-4일이 거의 풀로 다 쓰여져요. 한 차를 리뷰하는 데 있어서. 그럼요. 어려운 차들은 한 2주 정도 하기도 네, 하고. 차야 정해져 있어요. 뭐 엔진 미션 다 뭐 링크들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네. 차가 새로 바뀌거나 나오면요. 공부 안 하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네. 알면 모르죠. 아 근데 이 자료들이 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간 거는 제조사든 네. 해외 쪽에 포럼에 오픈되어 있는 테크니컬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르노 SM6 탈리스만도 르노 측에다가 제가 요청서를 보냈어요. 아, 테크니컬 하셨어요? 데이터를 달라. 근데 묵묵부답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이 들어가요.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조사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어차피 줘도 털리는 거고 안 주면 더 털리는 거고. 네. 근데 일단은 테크니컬 데이터를 제조사에서 주면 홍보부나 제조사에 있어요. 주면 더 섬세하게 나가는 거. 거기서 영상까지 주면 더 좋죠. 3D 영상을 주면 더 좋은 거고. 네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또는 자기네 자국 홈페이지 브랜드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수입차가 리뷰하기가 더 좋아요. 테크니컬 데이터를 걔네는 숨기질 않아요. 근데 국내 브랜드들은 뭐가 캥기는지 다 비밀이에요. 그거 뭐 별로 그거 뭐 슈퍼카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영업비밀이 많은지 뜯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다 영업비밀이래. 그럼 어떻게 가중처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겁나 까는 거죠. 그냥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니까 네. 언젠간 열리겠죠. 언젠가는 문이 무엇이 철통같이 닫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간 열어주고 언젠가는 개방하겠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냥 대표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뭐 지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죠. 한 시간짜리 네. 영상을 지식만 경험만 갖고 만들 수가 없죠. 거의 뭐 다큐 프로그램인데 60분. 평소에 시간 없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네, 진짜 없죠. 네. 네. 그럼 일주일에 차를 몇 대 정도 리뷰를 하세요? 두 대요. 아. 평균 저희가 제일 좋은 게 일주일에 한 대 하는 게 좋아요. 하루 이틀 푹 쉬고 네. 사전 조사하고 리뷰 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이제 PD님하고 이 프로그램 들어가야죠. 해외 원정 나가야죠. 막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땡겨서 해서 목이 약간 쉬어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두 대씩 리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이렇게 찍어놓으셔야 돼서 그러신 그렇죠. 거죠? 미리 찍어놓고 편집을 끝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네. 이쪽에 합류를 해서 영상을 못 찍으면 안 되니까 미리 찍어놓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도 리뷰하신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얼핏 봤어요. 저. 네,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카세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리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네. 정해져 있는데다가 꼭지가 다 52분 안에 4개의 꼭지가 들어가니까 그건 리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각 MC들이나 다 그냥 자기만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노사리 선생님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준비할 게 너무나 많죠. 아, 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저는 뭐 리뷰를 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 거를 새 차들이 나오면 기자들이 쓴 기본적인 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리뷰라는 게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뭐 마치 뭐 이분이 뭐 노사장님이 이건 좋아 이건 뭐 싫어 이러면 그게 정말 좋거나 정말 싫은 게 아니라 이분 기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해도 제재가 엄청 들어오는데 공중파 들어오면 공중파 난리 나죠. 네. 네. 힘들죠. 노사님 저희 그 출연하는 그 참가자들은 네. 기존에 이 리뷰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희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준비를 해라. 일단은 리뷰를 하려면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표출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수박 걸타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장점, 자기가 언변술이 좋다, 자기가 화면빨이 좋다. 그러면 자기의 장점과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차의 나쁜 부분이면 나쁜 부분, 좋은 부분이면 좋은 부분을 매치를 시켜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인차동체, 차와 나를 합체시키라 이거죠. 네. 나의 장점과 차의 단점 또는 나의 장점과 차의 장점을 합체시켜서 그걸 표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어중떠중하게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면 그냥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탈락이에요. 이거. 네.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심사위원과 출연자들이 있는데 그 우은지 그거 뭐 다 봐주고 뭐 공정성을 여기 와서 논하기엔 뭐 여기서 무슨 공정성을 논해. 리뷰 자체가 지금 주관적인 건데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뭐 감독님 뭐 팁 혹시 있으세요? 참가하는 분들? 뭐 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틀은 깨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틀은 이제 본인의 기준으로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하는 건데 뭐 사륜구동을 했는데 사륜구동을 하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왜 후륜을 타야 되냐 나 전륜만 타야 돼요. 이런 기준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냥 그 차에 있는 그냥 그대로의 어떤 것들 그냥 자기 시선으로 그냥 찍었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근데 노사장 말대로 정말 짧은 시간에 가는 거라 뭔가 좀 임팩트 있게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를 하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쁘면 돼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면. 남자는 저는 별로 세심하게 안 볼 생각입니다. 아.